Megan? Why you gotta be like this? Forget it. 네가 하면 끝, 내가 하면 끝. 어떻게 매일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데. 이기려고만 하지, 눈물이 너의 무기지. 아니, 처음엔 당당해서 끌렸어. 하지만 매일 난 무릎 꿇었어. 조금 잘못한 것도 부풀려서 난 절벽으로 밀어붙였어. 혹시 몰라, 그래도 난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. Okay, 내가 하면 난 제발 적당히 하기를 바래도 넌 끊지 못하네. 잡다가 툭 치면 나오는 말 잘할게. 할 말 없을 때 꼭 나 잘게. 답답해 누구에게 한탄해. 가끔 가진 것처럼 착각해.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 돼. 네가 하면 난 이기지 못하네. 자기 넌 딴 사람이 돼. 좋을 때도 나를 불안해.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네가 하면